hey 적극적인 재료면 당연시였던 첫 느낌이라는 매력에 대한 결과면허 시험처럼 연해진 돈 일주일 안으로 해결하고 친구놈들한테는 걔는 끝내줬고 별로였고 떠벌리고 다니는 게 바로 너라고 매번 강조하는 플라토닉 러브 그랬더니 얻은 건 정해진 이별과 가벼운 만남들 그만둬 이번엔 어떤 여자일까 봐봐 지금 네 팔짱을 낀 천사 같은 여잔 네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부끄럼 탔잖아 10분이면 생기는 마음은 쉽게 들키지 아니 일부러 들킨 척 능숙한 스킨십은 특기지 잔머리 굴리는데 선수 작업에 정석 항상 새로운 척 절대 외로운 법 지쳐없던 과거를 덮고 마가는 갖고 싶어하고 못생긴 애들에겐 살아름 갖고 지금 너의 그녀는 딱 보니까 숙맥 마음은 널 향하는데 쑥스러워 숨매 착한 애 같은데 상처 줄 생각하지마 틈만 보이면 키스하려고 덤벼들지마 빨리 그녀가 알고 싶어져 쉽게 질릴 것 뻔하잖아 넌 미쳤어 떨쳐버려 그놈의 애정 결핍 좀 능글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귀엽지 조금만 천천히 그녀를 안아줘 예전 순수했던 너로 다시 돌아와줘 yeah, yeah. 벌써부터 이번엔부터 갚을 생각하는 그녀 관심의 제자리로 돌아와줘 yeah, yeah. Slow down like this.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Where you at, boy? Where you at, girl? Stop your pace.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Hey, 부끄러운 lady 그를 가볍게 스쳐갔던 baby 중 한 명이 되길 원하지 않지 돼지 공주 내 애기 완전 소중 그런 애칭들에 아직은 소심한 적응 지긋했던 솔로 생활 청산 찝찝하게 끝냈던 전 이별의 결말 그동안 무럭무럭 자라난 걱정의 줄기 그 뿌리채 뽑을 수 없는 근심의 굵기 허겁지겁지 겹도록 겹쳐있는 겁이란 것은 늘 지독히도 괴롭히지만 그거 섣부른 허세 넌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 그를 생각하며 밤잠 설치며 겨우 잠들지만 꿈속에서는 아직도 그를 그리고 길몽도 악몽도 아님 미지근한 dream on 어디까지가 있어 stop thinking 너무 앞서간 건 안 봐도 뻔해 확실히 섬세한 감정 객들 다 좋긴 해 그러다 지나치면 넌 미래에 쫓긴 해 아니 벌써 쫓긴 듯 행동하는 네가 걱정돼 그를 봐 여유로워 아직까진 멀쩡해 조금만 천천히 그녀를 안아줘 예전 순수했던 너로 다시 돌아와줘 yeah yeah 벌써부터 이번엔부터 갚을 생각하는 그녀 관심의 제자리로 돌아와줘 yeah yeah Slow down like this.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Where you at, girl? Stop your pace.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그 사람 참 어이없다. 두 사람 지금 어디 있나? 시작한 지 두세 달. 결국 연애는 끝나. 그 사람 참 어이없다 두 사람 지금 어디 있나 시작한 지 두세 달 결국 연애는 끝나 결국 그 커플은 딱 100일째 되는 날 헤어져서 성급한 연애의 결말 간지럽히는 말장난들과 겉으로만 달콤해 보였던 날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흩날리듯 사라지겠지 사귀었던 순간만큼은 서로의 자랑이었기에 둘 중에 누군간 그것도 사랑이었지라고 좋게 묻어버리고 살아가겠지 몸이든 마음이든 앞서가기 바빴던 그들의 방식이 그리 나빴던 건 절대 아니었지만 아쉬움이 남잖아 좀 더 천천히 여유가 있었더라면 각자에게 무심한 채로 끝내진 않았을 텐데 자기의 욕심보다 애정이 더 컸을 텐데